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아, 정말 추워도 너무 춥네요.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니까 뭔지 모르게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 또 일기예보 덕분에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배 시간이나 이 크고 작은 모임에서 그 진행자가 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종종 권하곤 하잖아요. 저도 방송사 행사가 있으면 종종 사회를 보곤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꼭 권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옆에 누군가 이 방송을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날은 춥지만 당신이 따뜻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자 이런 의도였는데요. 당신이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왠지 하면 할수록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혼자 힘으로는 이 추위를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 첫 찬양 더 브릿지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게. 더불어 함께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무난히 살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 따뜻한 오후입니다. 예,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더불어 함께 더브리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월 11일이고요. 수요일 순서의 문을 열었는데요. 오프닝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주바라기님, 아이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감정 조절을 찬양을 들으면서 하고 계시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딸. 오늘 오프닝을 듣고 감정 조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좀 어떠실까 싶어요. 어차피 감정 조절을 하고 있어도 아이가 휴대폰만 볼 테고 뭐 화를 내도 아이가 휴대폰만 볼 텐데 같이 한번 휴대폰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따로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가 보고 있는 휴대폰 가서 야 너 뭐 보냐?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니? 하시면서 한번 그걸 계기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저는 중3짜리 자녀가 없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정 조절하실 바에야 옆에 가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206님, 제가 아까 그 날은 춥지만 당신이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바로 적용을 하셨어요. 날은 춥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브라보. 예, 감사합니다. 와우, 좋네요. 힘납니다. 예. 자, 오늘 1월 11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매주 수요일에는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찬양을 가능하면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삶, 나의 노래. 뭐 이런 정도 코너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듣고 싶은 찬양. 간단히 뭐 제목만 보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정말 특별한 간증이 있는 그런 찬양도 분명히 있으시죠. 아, 그때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이 제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뭐 이런 찬양들, 요즘 말로 하면 뭐 인생 찬양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찬양들 한번 좀 가능하면 많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사연이나 카카오톡 사연은 무료로 들으실 수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들으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방금 그 라디오 아니고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실 뭐 서울에서 하는 방송이지만 전국에서 다 또 들으시더라고요. 뭐 해외에서도 사연이 종종 오곤 하는데 또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힘찬 라디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되셨고 힘이 되셨는지 함께 나누고 찬양도 좀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 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단돈 100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17세 소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푸른 언덕의 김정란 대표의 자서전 희망으로 키운 겨자씨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살아계신 주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시 27분 30초 막 지났고요. 오늘 힘찬 라디오 수요일 코너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간증과 은혜가 담겨있는 찬양 나의 삶 나의 노래 오늘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찬양들 신청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사연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는 중3 딸 감정 조절하고 계시다는 분에게 제가 휴대폰 한번 같이 보면서 대화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의 원성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줍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화는 내지 마시고 전 나름대로는 한번 자녀와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좀 짧은 생각에서 드렸는데 역시 또 현실은 또 만만치 않군요. 예, 아무튼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노력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넌지시 한번 건네보면서 사연 몇 개 좀 소개해드릴까요? 탁소정님, 비슷한 사연 주셨어요. 날은 좀 춥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엄청 따뜻합니다 하시면서 격려 사연 보내주셨고요. 3899님께서는 오늘 초등학생 아들들 방학인데다 제가 또 애들 안 봐도 돼서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참 은혜롭고 마음이 포근해지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또 나름대로 자기 할 일들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5533님, 당신이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피디님한테 합니다. 따뜻한 극동방송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해요. 말씀도 일도 꿈도 공유함으로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38님, 오늘따라 이렇게 자녀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 집에도 청소년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늘 스마트폰하고 뜨거운 사랑 중인데 저도 수십 번 감정 조절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 편에서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팁 좀 보내주셨고요. 3899님께서는 아까 우리 사연 주신 분이셨나요? 네, 아들 둘 있었다는 분이신데 둘이서 뭘 하는지 하도 시끄러워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들을 건 듣는 것 같다고. 아들 둘인데 연년생이라서 감정 조절이 뭐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방송 듣고 계신 지금 특히 방학인 아이들과 함께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파이팅 한번 외쳐드리고 싶네요. 파이팅! 보배로움님께서는요, 제 인생의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898님께서는요 제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고 많이 힘들어할 때 제 아내가 추천해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휴대폰 벨소리부터 통화 연결음까지 전부 이 찬양으로 바꾸고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 나의 삶 나의 노래 테마로 보내주셨고요. 3170님, 늘 직장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양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시면서 특별한 간증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 또 신청해 주셨네요. 삼형제 부모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찬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항상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에도 제 자신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예수님 닮으려면 일어나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시라고요. 그렇게 사연 또 보내주셨습니다. 은혜가 있네요. 그쵸? 예. 심간에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는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게요 하시면서, 최근에 몇 주 방송을 못 들었는데, 전에 그 아자아자 파이팅 이렇게 마무리 하시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하시면서 초등학생 딸이 물어봤다고. 안녕? 네. 그 PD님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귀한 사역지로 가셨고요. 제가 이 시간 새로 맡은 지가 이제 한 2주 차 되어 갑니다.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청하신 찬양 좀 나눌까요? 이정민님께서 청하신 찬양이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Hymns of Our Face,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몇 달째 여러 가지 질병이 갑자기 몰려와서 힘겨운 시간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를 회복 중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보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말씀 본문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 읽고 용기 얻어서요,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 받은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두려움이 싹 사라졌고요, 조금씩 말씀 가운데 치료받고 있습니다. 귀한 치유의 간증이 담긴 김예은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시편 40편 함께 나누죠. 나의 7513님, 예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이가 좀 소원해진 적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송을 듣는 순간 아, 내 잘못이었구나 깨닫고요. 매일매일 이 찬양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제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었더니 어색함이 없이 잘 지내게 됐고요. 또 직장을 옮겨도 후회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 덕에 지금도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던 거 참 잘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 나의 노래 코너에 이 찬양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의 신청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청하셨어요. 주 은혜임을 마커스의 음성으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해봤습니다. 송성희님께서 오늘 무려 1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필사를 완성하셨다고 해요. 아, 오늘이 아니고 완성한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이시라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성경 전체를 필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냥 1월 11일이 되면 이제 특별하게 좀 기념을 하게 되신다고 성경 필사, 전권 필사 1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송성희님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시겠어요. 1100님께서는요 오늘 오프닝 당신이 따뜻해서 괜찮아 남편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어떤 답변을 보내야 정말 멋지게 답장을 보낼까 아마 고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어떻게 답장이 왔는지 꼭 나눠주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 은혜임을 많은 분들의 아마 믿음의 간증이 담겨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힘찬 라디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주